떠나고 제발 던고 원했지만 원했지만 너의 열쇠를 가지고 내게 등부이지만 Now looking back 내 눈을 봐 Now looking me 똑똑히 봐 이대로 갈 수 없어 막아도 보지만 난 항상 이대로 oh, oh. Beautiful 하지마도 close the door No I can leave 네가 떠나가면 I'm a fool 귀찮아 귀찮아 했을 땐 참 미안해 네가 안아줄 때 가도 말썽 잊을 수 없어 Beautiful 하지마도 close the door No I can breathe 네가 떠나가면 I'm a fool 닫지마 닫지마 이 문을 닫지마 네가 갈 곳까지 달려갈 수가 있게 Maybe in time 너는 새벽에 날 두고 가 나 홀로 남겨두고 떠나고 집에 없고 널 외쳐 널 불러 Now looking back 내 눈을 봐 Now looking me 똑똑히 봐 이대로 갈 수 없어 막아도 보지만 난 항상 이대로 Beautiful 하지마도 close the door 너와 달리 네가 떠나가면 I'm a fool 귀찮아 귀찮아 했을 땐 참 미안해 네가 안아줄 때 가도 말썽 잊을 수 없어 Beautiful 하지마도 close the door 너와 달리 미안해 네가 안아줄 때 가도 말썽 잊을 수 없어